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세월의 온동 너머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내 조국을 생각하면. 내 조국이 시작된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빛나라 개손 나루토.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